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앞으로도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 로마서는 핵심이 뭐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복음이 무엇인지 또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이전에 4장까지는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더 나눴어요. 그리고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요 어떤 주제를 사용하냐면요 믿음이라는 주제를 포커스를 두고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중요하지만 뭘 강조하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복음 아닌 다른 복음들이 이야기되기 시작했었어요. 이에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즉 복음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례 받아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누굴 통해서요? 나의 죄를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를 지난주에 우리가 4장에서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우리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는 개념에서 23절부터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예.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도 믿으시죠? 예.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 너의 죄를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도, 그래서 값을 지불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죠?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죄의 자녀에서, 원래의 본질상 죄의 자녀에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복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고 핵심들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건져진, 우리가 부활의 소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나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원고에다가 멋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대답 없을 것임. 제가 설교 원고를 통해서 대답 없을 것임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방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알겠어요. 선생님 멋지다. 그래 그럼 좋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의 죄를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런 것들은 다 알겠는데 머리로는 이해되는데요 이게 내 삶에 가슴 뛰게 하는 감동으로는 경험되지 않은 단계인 거죠. 지금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멋지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게 이게 내 것이다라고까지는 아직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자체 가지 않아도 돼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닌 거죠. 아직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너무 멋진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뭐 하지 못했냐면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 단계가요, 믿음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오늘 5장부터는요, 이제 바울은요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 복음이 그냥 기록된 복음, 이야기되는 복음, 나와 상관없는 복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감동이다, 멋지다라는 것은 알지만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 즉 그 당시에 로마에 편지를 썼던,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예요? 이제 멋지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멋진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경험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옆 사람 보시면서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소망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의 단계에서 소망의 단계로 넘어가는 은혜가 경험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유이고 또 하나님이 이 편지를 통해서 원하시는 마음이거든요. 믿음의 단계가 이제 시작되었지만 어디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소망의 단계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중심으로 가져야 될 가치가 있는데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가치, 믿음을 통해서 뭘 소망해야 돼요? 이걸 소망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식상한데요, 그렇죠? 식상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가치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또 죄의 문제를 통해서 너희가 결코 죄의 문제를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가치가 여러분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쉽게 선포되고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인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 삶의 가치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라는 사실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뭐 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믿음에서 소망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을 인정받고 싶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 이렇게 멋있는 일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그 가치로 내가 살려고 하지 않죠. 그것들보다 다른 가치, 다른 것에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요 인정받고 싶어서, 가치를 인정받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서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성품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도 안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컴플렉스들, 부족한 모습들을 자꾸 메꿔 가려고 해요. 그것도 아니라면 평균보다는 좀 평균만 넘어가자, 평균 평타만 넘어가자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이런 고민들 때문에 예전에는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요 예부적인 여인에서 많이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평균 이상을 산다는 게 참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가치를 예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찾죠? 내가 인정받은 거, 내 삶의 가치는 결국 밖에서 경험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직장을 갖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 결국 내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제는 예부의 요인에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이 가치가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요, 내 가치가 예부의적인 요인 또 내 안에서 결정된다 할 때 내가 가치 있음을 확인할 때, 내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결국은 밖에서든 안에서든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알게 될 때 뭐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알게 되는 것이군요. 제가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그 말하는 대로라는 그 방송이 있는데요. 한 6회 정도 방송했나? 재밌더라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유명하든 좀 덜 유명하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버스킹.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고 이번 주 방송이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이 작품은요, 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TV에서 봤어요. 마크 킨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아상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대답하면 안 돼요. 빨간색이잖아요. 이 사진은요, 피를 뽑아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성인 남성의 몸에요, 그 피가 어느 정도 있냐면 4.5리터 정도의 몸 그 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지 않을 정도로 뭐예요? 조금씩 죽지 않을 정도의 피를 계속 뽑아가지고 피를 4.5리터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 모은 피를 가지고 뭐예요? 이걸 얼려가지고 자기의 자아상을 만든 거죠. 징그럽나요? 그런데 이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든 의도가 뭘까요? 액체를 얼려가지고 고체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결국은 냉동장치가 없으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즉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작가는요, 이것이 마치 우리의 생명과도 같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 생명과도 같아서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생명이 특정 조건이 없으면 살 수 없이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뭐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징그럽긴 하지만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을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을 그 영국의 유명한 컬렉터인 찰스 사치라는 사람이 이것을 사게 됩니다. 좀 사치스럽긴 하네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사왔던 사람이 사와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한 사람이 실수로 그만 전기 코드를 뽑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처럼 이 작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녹아버립니다. 망가진 거죠. 작품이 훼손되어 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작품이 훼손된 이후에요, 이 작품의 가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작품의 가치는요, 원래는요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찰스 사치가 얼마에 샀어요? 2천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이 작품이 관리하는 사람이 실수로 뽑아버린 코드 때문에 훼손되어 버렸어요. 근데 가치가 어떻게 바뀌어 버립니까? 25억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그 마크 킨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이요, 자아상이 4.5리터의 자신의 피로 만들어진 작품이 가치가 얼마일까요? 2천만 원일까요? 아니면 25억일까요? 대답해 주세요. 2천만 원일까 25억일까요? 현재는 25억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이 작품의 가치가 왜 25억이 됐었죠? 훼손되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훼손되면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러지 않죠. 연예인들도 얼굴에 손대면 사람들이 말하지. 요즘은 뭐 자연스럽게 드러내지만 수술했다고 하면 예전에는 뭐예요? 가치가 인정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새 차를 샀습니다. 새 차가 어두운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왜 훼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올라갔을까요? 이 작품을 통해서 마크 퀸이라는 사람이 뭘 알려주고 싶었어요? 나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뭐예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손상되지 않았을 때는, 훼손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아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뭐예요? 맛보는 가치였던 거죠. 그래서 그 가치는 2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훼손됨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볼품없이 힘없는 존재구나 라는 존재를 훼손됨을 통해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즉 훼손되었다는 자체가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요, 이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경험되기 시작하니까 그 가치가 25억이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삶의 가치는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진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의도를 알 때 뭐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2천만 원에서 25억이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삶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가치를 뭘 통해 설명했어요? 믿음을 통해 설명했어요. 이거는요, 믿음을 아는 사람, 믿음을 받은 사람들만 누리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가치는 값어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귀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치는 어떨까요? 이제는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을 소망의 단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인 그 가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단계를 넘어서 경험하는 단계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러할 때 뭐예요? 인정받는 삶. 이것이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값진 일인지, 이게 진짜 소망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 이것을 경험하고 인정받을 때 경험되어지는 소망이 뭘까요? 소망이 있다고 했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가치가 있다고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중심, 여러분의 고백되어야 될 가치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치라고요. 근데 이 가치가 어떨 때 경험될까? 이게 왜 나의 인생의 소망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내 인생의 소망이 되는 거야?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망이,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죠? 말을 천천히 하겠네요.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죄인된 우리들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소망이 될까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요. 던져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내가 왜 의로워져야 됩니까? 내가 의로워져서 얻어지는 유익이 뭐죠? 하나님 입장이 아니고요. 내 입장에서요. 전혀 여러분 상관이 없군요. 여러분 의롭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의로워져야 되죠?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왜 죄가 없어야 되죠? 이 말이에요. 왜 죄가 없어져야 돼요? 내 삶에서 착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요.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왜 죄가 없어야 되지? 천국 가야 되니까요. 내 입장에서요, 우리가 의로워져야 된 이유는요 아주 명확해요. 천국은 죄인이 갈 수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의로워져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 의로워질 필요 있나요? 내 입장에서 의로워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 친구들 때리고 욕하고 나쁜 마음 품고 솔직히 그렇게 살잖아요. 왜 나만 그런 것처럼 우리 내가 이 땅에서 의로워져야 될 이유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 입장에서 교회 다니지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교회 다니는데 다 똑같더라. 그냥 너 적당히 해. 이 말이 합리적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왜요? 내 입장에서 의로움은 천국 갈 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요.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분명해요. 이게 천국 갈 때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을 나를 왜 의롭게 하실까?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얻는 유익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일까요? 만약에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 보낼 필요도 없고요.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1절 후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된 사람,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요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삶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누리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만날 때 친구가 다퉜어요. 물론 아주 성격이 쿨한, 난 쿨하니까 만날 때마다 그냥 늘 싸우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싸우고 난 뒤에 친구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편합니까? 편하지 않죠. 얼굴을 안 봅니다. 얼굴 잘 봐지나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얼굴이 봐지나요? 안 봐지죠. 이야기를 하지만 듣지 않으려 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는 존재로, 천국에 던져주는 존재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교제한다, 함께한다. 어떤 사람과 여러분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직 이게 그 애인이 없는 단계여서, 애인이 있는 단계로 아직 넘어가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죠. 애인이 없는 단계에서 애인이 있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뭐가 생겨야 돼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자녀 삼으셨다. 이 단계는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는 되지만 경험되지 않은 단계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나와 화평을 누리고자 한다 한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프로포즈한다는 것을 알고 통해서 뭐예요? 아,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심장이 막 떨리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화평케 누리자라고 해요. 왜?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시죠? 여러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며 내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죠? 제가 제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이뻐할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볼까요? 내 자녀보다 수없이 잘생기고 똑똑하고 멋있는 친구들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왜 나에게 내 자녀들보다 그렇게 멋진 아이들이 더 부럽지 않은 걸까요? 내가 사랑하니까요. 경험된다는 것, 하나님의 가정 안에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야기는 제가 아마 저희 교회 와서 했던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요. 이유는요, 제 어린 시절에서 그 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가정 안에서 존귀한 존재인지를 경험했던 이야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는 나름대로 아주 착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착한 아이였냐면 어머님께서 어머님 피상금을 어디다 두는지 정도 알려줄 정도로 어머니께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제 기억에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 인정받고 나름대로 순종적인 아이였어요.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열심히 잘했어요. 넌 정말,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경순이 정말 심부름도 잘해주고 뭐 시키면 얼른 해준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칭찬을 듣고 기뻐가지고 얼른 또 하는 거죠. 그렇게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나름 잘 이용당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그 무렵에 돈이라는 개념을 알기 시작했고 돈이 있으면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피상금이 담겨진 곳에서 돈을 빼쓰기 시작했죠. 뽑기를 하고 게임을 하고 친구들에게 야 너도 해! 하고 맛있는 것을 사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처음에 걸렸으면 큰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3일, 거의 일주일이 넘기까지 제가 그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심장이 작기 때문에 나름 착한 아이 있기 때문에 1,000원짜리를 가져오기 시작했고 1,000원짜리가 떨어지니까 10,000원짜리를 가져다 쓰기 시작했고 이게 10,000원짜리를 가져다 쓰는데 내 안에 돈이 있으면 어머니한테 걸리잖아요. 그래서 10,000원을 다 쓰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흘러 이게 암전범죄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어머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설마 내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죠. 너무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안 걸리구나. 안 걸렸구나. 오해했지만 며칠 되지 않아 저희 삶이 뽀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걸렸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맞아서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경험을 하고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날 저는 엄청나게 혼났거든요. 그런데 혼을 나고 매를 맞고 하는 것보다 제 안에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어요. 나는 이제 도둑놈이다. 도둑질을 했지만 그 전에는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걸리고 맞고 나니까 도둑놈이구나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는구나. 누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엄마에게, 누나에게, 유동생에게 나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 빨리 짐을 정리해서 이 집을 나가야겠구나. 나는 도둑놈이니까. 여러분 제가 우습게로 얘기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을 했지만 집을 나가야지. 내가 도둑놈이니까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 제 방이 따로 있었어요. 제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왜요? 나는 가족이 아니고 도둑놈이니까. 가정의 관계가 제게 있어서는 깨어진 거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저녁 시간이 되면 밖에서 거실에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여동생이, 누나가, 엄마가. 경선아 밥 먹어 나와. 뭐예요? 저는 도둑놈이니까 그 말에 순종해야죠. 나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어요. 얼굴을 못 보는 거죠. 불편한 마음으로 먹여주는 것만 감사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결국 집에 나가지 못하고 나가지 못했지만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게 뭐였냐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렇게 이렇게 맞으면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 이후로 나를 도둑놈이다라고 생각해주는 동생이, 누나가, 엄마가 안 계시더라고요. 한결같이 늘 나에게 아들이라고, 오빠라고, 동생이라고 바라봐주는 가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에게 가정은요 그렇게 소중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정에서 나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의 잘못과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내가 이 집안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 집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 입장에서는 그것이 천국 가는 목적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합평하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합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해요. 합평을 누리자. 내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뭐예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아느냐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너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열방을 향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너와 화목해져서 그 일들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아십니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이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냥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던져버려요?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어린아이가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물을 무서워합니다. 구명조끼를 입혔어요. 물에 들어가도 안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얼마나 재밌다는 것을 알고 싶어요. 제가 아들을 안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같이 놀아줍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제가 귀찮을 정도로 물에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 안에 우리를 던져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닌 것처럼 느껴요. 실제로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한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한난이 어떻게 즐거워? 우리 안에 고통스러운 삶이 어떻게 즐거워?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게 왜 즐거워? 근데 그 고통의 자리들을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 그때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을 통해서요, 믿음의 단계가 소망의 단계로 넘어가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내려놔야 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솔직히 손가락 찌르면 밖에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연약한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가치가 나의 인정받아야 될 가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고 싶다, 이것을 여러분이 그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한국교회가 복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모습들을 너무나게 잘 드러나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드러날 때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나의 진짜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이 소망이 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제가 가정 안에서 결국 도둑놈이라는 생각들을 통해서, 아, 가정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작품이, 훼손된 작품이 훼손되었을 때 그 가치가 얼만큼이나 되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피 흘리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선포되지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